안녕하세요. 아, 다시 돌아온 금요일날 만나는 아 종업원 만나회 건강 상담을 맡아주시는 차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 예. 지난주에 예. 그 손발 예, 수족냉증. 네, 수족냉증. 아, 이게 명칭이 참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님, 아, 제 주변에 보니까 입에 염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이렇게 입을 한 저는 이제 입을 진다고 이제 많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뭐 피곤하고 막 그러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입병 났다. 네.라고 하고 뭐 좀 전문적이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내염. 네. 구내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내염. 제가 입에 뭐가 났다고 해야 되나? 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혓바늘 이런 거 났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혓바늘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구내염은 이제 말 그대로 입 안에 이 피부, 그러니까 안쪽 피부. 네. 예, 나는 게 이제 구내염이고요. 네. 혓바늘은 혀에 그 뭐가 박힌 것처럼 뭐가 박힌 혀 바늘 혀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치가 좀 틀리죠. 네. 구내염 때문에 구내염 맞죠? 네. 구내염. 네. 구내염 이렇게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거를 제가 주변에서 여러 봤어요. 자주 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피곤할 때만 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곤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피곤하다는 얘기는 우선 허열이라는 우선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열이 몸 안에 열이 이제 진짜 열, 허열이라는 거는 가짜 열을 얘기하는 거고 실열. 아 지난주에 진짜, 이야기하셨던 그 같은 개념인데 허열이 발생을 하면. 허열이 언제 발생하냐면 보통 피곤할 때 생기는 게 다 허열이에요. 피곤한데 열이 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선 과로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잠을 못 잤다든지 보통 이럴 때 이제 몸에 이제 미열이 잔잔한 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잘 못 느낄 정도의 예 아니면은 조금 이상하게 조금 몸이 좀 안 좋고 이제 감기 걸리기 직전에 그 단계 감기 올 것 같은 그런 예, 느낌 그 단계 예 아. 그때가 이제 허열이 발생했을 시기인데 과로를 했다는 얘기는 과했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네. 예 그러면은 그 뭔가가 과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말라요. 손상을 입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미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미열로 인해서 미열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미 면역 체계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면역 체계가 힘을 잃었을 때 그때 찬 바람을 쐰다든지 찬 게 노출됐으면 네. 그때 걸리는 게 감기고요. 예. 근데 그 노출된 게 호흡기 계통으로 노출이 됐었다. 차가운 기운이. 그럴 때는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거고 만약에 허리를 갔다. 네. 허리에 찬 기운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요통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허리에 감기가 왔다라고 예, 표현도 해요. 그렇군요. 예. 이제 우선 그런 찬 게 노출됐을 때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허리에 요통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상처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특히 입 쪽에 열이 많이 몰렸죠 허열이 그랬을 경우에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 안에 있던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자리 그 터전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나 다 입 안에 또 어디든 세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라면 감염이 안 되겠지만 이겨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이게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아무래도 그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체력 네. 뭐 그런 게 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독 평상시처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낫다 안 낫다 낫다 안 낫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꼭 과로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아. 과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고 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 몸 안에 오장육부에 네. 불균형이 생겼을 때 예, 뭐 위에 열이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 대장에 열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장에 이제 과한 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인체에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요. 네. 뭐 위 아래 상하의 흐름도 있고 좌우의 흐름도 있고 네. 각 오장육부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깨진다는 얘기는 정체된다는 얘기예요. 정체됐다는 얘기는 막혔다? 막혔죠. 막혀 네.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은 계속 거기가 예. 뚫으려고 그렇죠. 막히 공기를 꽉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네. 흐름이 막힌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이 이제 내장 오장 육부에서 생긴 열이 어딘가로 표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구내염이 이 윗입술 주변 네. 아니면은 보통 이 입술 가상 자리에 네. 이렇게 뭐 군에 염증이 나죠.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윗입술은 위랑 연관이 많고요. 아 부위별로 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예, 아래 입술은 이 대장이랑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입술 색깔만 봐도 이 사람이 위나 대장이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아, 윗이빨이냐 아랫이빨이냐 따라서 윗이빨이면 위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치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레 먹어서 이빨이 썩어서 생기는 치통 말고 이유 없이 생기는 치통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치통도 이제 윗이빨이냐 아랫이빨이냐에 따라서 열이 위에서 발생했는지 이 대장에서 발생했는지를 이제 나누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건 몰랐네요. 예. 그리고 뭐 간이나 아니면 담이냐 폐냐 어디 오장육부 어딘가에 열이 발생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위가 다 있어요. 그 부위에 이상 반응이 나오는 거죠. 뭐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판단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내염이 생기면 뭐 알 뭐라고 하나 그냥 약 같은 걸 바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알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되게 강한 거라서 조심했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빨에 닿으면은 뭐 이빨이 뭐 상한다고 한. 녹는다고 그랬나? 뭐 아무튼 안 좋다고. 예, 그 이 서양약이라는 게요. 그 뿌리를 치료하지 않고 보이는 거. 보이는 입 네. 잎사귀를 치료한다고 네, 저번에 네.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린데 이 병의 원인을 세균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게 서양 의학이에요. 무슨 소독약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강력한 소독약. 예, 항생제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장육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밖에서 항생제나 바르든 먹든 항생제류를 처방을 했을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에 보이는 증상은 가라앉힐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전혀 건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스테로이드 항생제 뭐 해열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는 증상만 억제를 시켰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 몸에 자가치료 기능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아, 결국은 증상은 억눌러 놓고 네. 내 몸이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평형을 맞춰서 고쳐낼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예. 딱 뭐 직접적으로 오장육부에 관여하는 약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약들이 이런 증상 억제 역할을 하는 게 주라는 거죠. 급한 불만 끄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말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부위별로 나눠지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뭐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열을 식히는 방법인데 열을 식히는 방법 중에서도 좀 딱 어떤 방법을 권유할 수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게 네. 이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네. 이게 위에서 왔는지 간에서 왔는지 심장에서 왔는지 이거를 알았을 때 그러네요. 정확하게 이때 이거를 먹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럼 뭐 일반적으로 피해야 되는 뭐 음식이라든가 그런 우선 예 이 허혈이 발생하고 염증 반응이 했을 때는 단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아, 단 음식이요? 예. 아, 저는 좀 전에 그 열이 있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럼 이외에다가 얼음 같은 거를 아이스크림 먹으면 괜찮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뭐 항생제나 해열제랑 아, 비슷한 효과. 예, 원리는 비슷하고요. 아. 예, 단 음식이 몸 안에 열을 발생시키는 제일 빠른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예. 근데 또 어쩔 때는 또 단 음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허혈이냐 실혈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허혈이라는 얘기는 내 몸에 진액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게 허혈인데 이 진액을 보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섭취를 하면 네. 그 허혈이 잡힐 수는 있죠. 아. 근데 만약에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차면서 시고 단맛 때문에 네.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스도 이제 요즘은 하도 이제 첨가물도 많고 그렇죠. 예, 설탕도 많고 예, 그래서 주스보다는 아무래도 생과일이 더 낫겠죠. 예, 생과일 같은 종류를 좀 많이 섭취를 하면 이제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오이 같은 종류도 이제 몸을 식히는 작용을 해요. 아, 오이요? 예. 그래서 뭐 위가 약한 사람, 위가 찬 사람들은 네. 오이를 잘 못 먹어요. 몸이 그 차고 열이 있는 사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나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자신들이 잘 알아요. 오이 수박 참외 이런 계통의 그 예, 과일이라고 하기도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음식을 네.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가 좀 차구나. 아,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군요. 그게. 예. 아니면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아. 아니면 그거를 먹었으면 설사를 하는 분.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위가 차다. 예, 위뿐만 아니라 예, 소화기관 자체가 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왜 여름에 수박을 먹는 이유가 맛있어서? 아니요. 몸에 열을 식히기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수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아. 여름에 또 수박이 나오는 제철 음식이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 뭐 농업 기술 발달로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내 몸 안에 그 흐름과 이 자연계의 흐름이 맞았을 때 몸에 이로운 것이 그 자연의 그 흐름을 역행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맛은 좋을지 몰라도 예예. 예. 뭐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제철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한참 웰빙이라든가 막 그런 거 하면서 뭐 무공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냥 말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한 예로 이제 오렌지하고 귤하고 같은 과지만 성질이 네. 또 틀려요. 아, 그런가요? 예, 오렌지는 아. 차가운 성질이고 귤은 그래도 뭐 따뜻한 정도? 아. 예. 그래서 겨울에 귤을 먹는 거고 여름에는 오렌지가 더 이롭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과일은 무조건 시원하게 해놓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예. 그래서 더 맛있더라고요. 차갑게 놔야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러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제 따뜻한 성질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걸 차갑게 해서 먹었을 경우에는 안 좋은가요? 안 좋지는 않고요. 네. 옛날에 냉장고 없을 시절에 네. 예, 귤을 당연히 겨울에 밖에 보관은 창고에다 했으면 당연히 찼겠죠. 네. 예. 근데 그 과일 자체의 성질이 따뜻한 거지 그거를 꼭 따뜻하게 상관없는 거군요. 예. 큰 상관없어요. 근데 아. 만약에 찬 과일을 차게 먹는 거는 아주 안 좋고요. 수박 그렇죠. 근데 수박을 먹는 거는 겨울에 몸이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걸 식히기 위해서 하는 용도니까 예, 크게 아.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겨울에 그 수박 같은 찬 음식을 더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안 좋겠네요. 원래 그렇죠, 안 좋은데. 더 안 좋죠. 예. 예, 소화 기능 약한 사람들은 아마 설사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구내염 이야기하다가 예. 과일까지 넘어왔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워낙에 이제 복잡한 단계가 많긴 한데 예방하는 방법은 우선 과로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네. 뭐 과로를 뭐 본인이 조절해서 과로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감기가 정말 이제 감기가 올 것 같아라고 이제 느낌이 왔을 때 몸관리를 좀 잘하면 아니면 먹는 걸 조심한다거나 아니면은 뭘 잘 껴입는다거나 하면은 네. 감기가 안 오고 느낌이 왔는데 평상시처럼 지내면은 감기가 진짜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 감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찬 기온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감기 오기 전에 뭐 살짝 미열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때 오히려 뜨거운 생강차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내염이랑 조금 틀린데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의사 딸이 있었어요. 네. 이제 아버지는 의사고 딸은 중의학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감기에 걸렸다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뭐 감기 걸렸는데 왜 병원을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감기만 오면 아버지가 포도당 주사를 줬대요. 그러면 감기가 낫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들은 거로는 의사들이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요. 의사들이 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네, 네. 예. 그러다 보면 쉽게 과로를 하게 되고 예, 쉽게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레지던트 때가 제일 힘들 시기잖아요. 네. 예. 레지던트들이 이 악물고 이제 버틸라면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포도당 링게를 네네. 맞지는 않고 바로 한 병을 다 마시고 바로 잠을 잔다는 거죠. 아 그게 이게 그 링거라고 하나요? 그걸로 네. 안 하고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그게? 상관없죠. 포도당이니까 순수 포도당이에요, 그냥. 근데 포도당을 마셨을 때랑 혈액에 직접 주사했을 때랑은 이 시간적으로 맞았을 때가 더 빨리 직접적으로 혈관에 투여가 되는 거고요. 아. 마셨을 때는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온몸으로 포도당이 전달되니까 아무래도 마셨을 때가 좀 느리겠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굉장히 필요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당분은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자기가 과로한 것 같으면은 약간 단 거를 먹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설탕이나 뭐 설탕 인공적인 단 것들 그거는 조금 예, 열을 올리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아토피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단 음식을 자제를 시키죠. 왜냐하면은 그 단 음식이 몸에 열을 올려서 피부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감기 기운이 있다. 네. 이럴 때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강차를 진한 생강차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네. 달게 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설탕 성분이 내 몸 안에 이제 과로했던 부분을 이제 부족한 열량을 보충을 해주고 생강이 맵잖아요. 네. 예. 이 매운 게 몸에 들어가면 우선 위 기능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빨리게 돌려줘요. 그러면 설탕하고 생강이라 두 개가 만났을 때는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매번 이렇게 설탕을 탄 생강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꾸준한 복용을 하려면 설탕을 빼고 먹는 게 더 좋고요. 아. 감기 기운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설탕을 넣어도 되지만 네. 예, 평소에는 생강차를 이제 몸이 찬 사람들은 생강차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셨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생강차만 먹는 게 네. 예, 좋다는 거죠. 조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잘 해야 되겠네요. 알고 예, 있다가.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피로 해가지고 이제 구내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던 게 피로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너 어저께 잠 못 잤어 하면서 하는 말이 너 눈이 빨개 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눈이 터질 것처럼 너 빨개 막 그런 말도 하고 그것도 그러면 눈에 열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약간 열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렇죠. 공기처럼 예. 위로 올라가고. 공기 대기의 순환 뭐 이런 거 다 뭐 네. 과학 시간에 네. 대략 아실 거고. 뜨거운 건 위로, 찬 건 아래로. 그렇죠. 근데 사람 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순환이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피로를 했다, 과로를 했다 이랬을 때 그 순환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갈 건 내려가야 되는데 뜨거운 게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이 위에서만 계속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받는 데가 머리. 얼굴 쪽이죠. 머리. 예. 그러면 눈 같은 경우에도 이 열이 위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피들이 위쪽에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눈 같은 경우에는 충혈됐죠. 네. 예. 충혈됐다는 얘기는 기나 혈액이 그쪽에 뭉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순환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충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두통? 그렇죠. 안면 홍조. 얼굴이 붉어진. 안면 홍조. 예. 예. 대다수의 두통은 예, 열이 올라간 열이 안 내려와서 생기는 두통이 제일 많아요. 정말로 이제 저도 정말 피곤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모니터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눈을 뜰지도 못할 정도로 막 아니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다 이제 같은 거죠. 그런데 눈을 현대 사람들의 눈을 과로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전에는 저 멀리 있는 나무도 보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다 가까운 것만 보게 되잖아요. 네. 그 뭔가를 눈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혈액이 눈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신선한 피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뭐 컴퓨터 화면을 본다든지 계속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네. 더 하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눈을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걸 가끔 느껴요. 예. 그래서 현대 사람들하고 뭐 옛날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시력이 현대 사람들이 훨씬 떨어지죠. 아마 어디 뉴스에서 봤나 하여튼 예, 몽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력이 2.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겠지만 특히 예전에는요. 네. 저 멀리에서 늑대가 오거나 아니면은 저 멀리 있는 양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멀리를 봤단 말이에요. 네, 넓은 초원에서. 그렇죠. 항상 예, 시야를 넓은 데를 봤기 때문에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대 사람들은 가까운 거를 계속 보기 때문에 네. 먼 곳에서 보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예. 그러면 그게 눈이 그 피로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네.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치료가 빠를 수가 있을까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컴퓨터에서 눈을 떼야겠죠. 네, 일단, 컴퓨터에서 네. 눈을 떼고 일어서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해서 과도하게 몰려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아,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후단을 도울 수 있게끔. 예. 아. 그러니까 이 특히 컴퓨터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우선 나쁜 자세. 거북이 목 붙어가지고 예. 이렇게. 예. 나쁜 자세 하고 나쁜 자세로 오랜 시간을 계속 같은 자세로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예.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진 시간마다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목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뭐 한 50분 하고 싶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몸을 좀 쉬어주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사실은 뭐 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네. 맞춰서 이제 수업 시간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 마사지를 하면 좋죠. 발이요? 네. 눈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열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열이 올라왔던 얘기는 기나 혈이 다 위로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발을 자극을 하면 피가 이 발 쪽으로 다시 몰려요. 아,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건가요? 뭐 운동도 있지만 자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침 치료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고혈압이다. 네. 고혈압일 경우에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빠른 위치가 발바닥이에요. 그러면 발바닥에 만약에 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서는 우선 통증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몸 안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 백혈구 역할이 뭐예요? 외부로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죠. 예. 그러면 침이 외부에 들어온 침입자예요. 네. 그러면 백혈구가 글로 몰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신선한 피, 어떤 피 혈액들이 길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아. 그러면 이 위로 몰려 있던 혈액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혈압도 해소가 될 거고 아. 뭐 눈이 이게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고 뭐 기혈이 위로 올려서 생기는 이런 뭐 눈 통증이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에다가 뭐 차가운 걸 댄다고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건가요? 응급처치죠. 아. 응급처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뭐 그거는 이제 쉽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발 마사지를 하고 아니면은 몸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여건이 되면은 뭐 5분이고 10분이고 눈을 감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눈을 감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일어나서 조금 더 걷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눈 뜨기 너무 힘들 때 있더라고요. 가끔씩. 아주 가끔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모니터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스트레칭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몸을 움직여주는 게. 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안면홍조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제가 아는 애 중에서 지금 안면이 홍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안면홍조가 있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금방 얼굴이 빨개져 있어서 잘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럼 얼굴에 열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 열이 결국에는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예. 순환이 안 되는데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어렸을 때 아기들 보면은 이 광대뼈 네. 주변에 있는 열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한 거예요. 아, 도리어. 오히려 어렸을 때 이 광대뼈 주위에 열이 없으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찬 경우예요. 아.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불근기가 약하게 있는 경우는 건강한 상태고요. 네. 만약에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붉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죠. 네. 안면 홍조도 일부분이 붓냐 아니면 전체가 붓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원인이. 그 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네.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제가 뭐 중간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볼 주위로 해가지고 광대뼈부터 해가지고 볼 주위로 이렇게 빨갛게 네, 다른 얼굴에서도 그 부위 빼놓고 그냥 뭐 다른 부위하고는 색깔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면 홍조 저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TV에서도 많이 뭐 어떤 연예인도 안면 홍조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것도 이제 또 몸이 안 좋은 거라고 하시니까는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그 뭐 병이 있는 상태까지는 아니죠. 근데 병이 시작되는 순간과 이제 미병인 단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건강 상태라고 해서 정상인도 아니고 병으로 판단하기도 애매한 중간 단계. 네. 예. 네. 그 단계라고 보셔야죠. 그거를 뭐 병이다. 따로 뭐 치료를 한다. 물론 치료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직접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단계가 아니거나 뭐 진단명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치료를 안 하려 그래요. 뭐 그 자기는 큰 문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죠. 뭐 다른 통증은 별로 없고 그냥 네. 얼굴만 좀 빨개지고 열이 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냥 네. 그냥 그쪽에 열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자주 발생한다 뿐이지 네. 병적이라고 단계 병적인 단계라고는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그게 병이 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본인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아, 일반적으로 네. 그걸 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치료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예, 저희 뭐 한의원에 네.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는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진행될 상태까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곧 중풍이 올 확률이 높다. 뭐 이런 환자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 뭐 현재 뭐 한의학에 중의학에 이 신뢰도가 많이 약하잖아요. 서양 의학에 비하면. 네, 뭐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이제 네. 뭐 의사분들의 말만 믿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조심하세요라고는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저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오해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오해를 하시는 거죠. 아~ 돈을 벌기 위해서 겁주는 거 아니냐. 아~ 나는 멀쩡한데.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사도 사람인데 그렇죠.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어쩔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 아니면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사람 봐서. 사람 성격 예. 봐서. 예. 예. 그래서 좀 예, 저희를 믿고 치료를 원하시면 말씀을 해드려요. 일단 몸을 맡기러 갔으면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참 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드라마를 이제 몇 개 봤었는데 의학 드라마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명대사처럼 아니면 좀 멋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의사하고 환자가 신뢰하지 못하면 병이 낫지 않는다. 뭐 이런 예. 말이 있다. 이런 예.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예. 그 보면은 저희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저희를 완전히 신뢰를 해서 몸을 완전 맡기는 환자들은 치료가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아, 아시죠? 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의사 환자가 의사를 믿어버리면 의사가 어떤 약을 줘도 만병통치약인 예. 물론 좋은 약을 줬을 때 효과가 더 빠르겠죠. 네. 예, 정확한 약을 줬을 때.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치료를 받지도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설령 끝까지 간다고 해도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일단 이제 환자로서의 그런 의식도 필요하겠네요. 그 믿어야 되는 그런. 그렇지만 뭐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게 된 거는 뭐 의사들의 잘못도 있겠죠. 특히 이제 한국의 한의계나 중국. 그건 중의학에 대한 신뢰가 한국보다 굉장히 높아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죠.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아, 예, 그거는 뭐 자업자득이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 업계에 일을 하는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죠. 그렇군요. 특히 뉴질랜드가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의학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람들의 한의학이라는 개념은 첫째 보약 먹는데 몸 보신하는 거. 예. 둘째는 삐었을 때 허리 네. 아플 때 그 다음에 중풍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도 중의사를 찾고. 예, 불임,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그 서양 의학에서 잘 못 고치는 병들, 네.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런 병들일 경우에 치료 효과가 오히려 더 좋고요. 네. 환자들도 신뢰를 많이 해요. 신기하네요. 아,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요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잘 못 믿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의 그런 중의학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믿음이 있을 당연히 믿음이 있죠. 왜냐하면은 중의학이라는 학문이 그 의술이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네. 하다못해 언어에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내염이 발생한다든지 네.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아니면 눈이 쉽게 충혈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중국 애들은 상화라고 표현을 해요. 상화. 상화 무슨 그러니까 뜻인가요? 열이 위에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물론 중국 사람들이 상화가 쉽게 올 수 있는 체질 면도 있지만 약간 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한국말에도 보면은 난 비위가 약해, 비위 상한다. 아, 네. 네. 그 말이 이 사실은 이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 얘기하는 비위가 네. 이 위장하고 이 요즘은 췌장이라고 하죠. 아, 네. 예, 췌장과 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위가 상한다 그러면 아니면 나는 비위가 약하다. 이 얘기는 이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음식 이상한 음식 먹음만 보기만 해도 속이 안 좋고 네. 소화가 안 되고 넘을 것 같고. 예예 예. 이제 이런 말들이 옛날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속에 녹아 있는데 지금은 이 모든 언어들이 다 영어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한의학과 멀어지는 거고 현재 한의사들도 전통적인 옛날에 쓰던 언어를 다 버리고 현대 용어를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면역 개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무슨 IVF 몇이 수치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발전시키면서. 예, 근데 뭐 말이 바뀌었다고 해서 개념이 바뀌지는 않는데 말이 바뀌면서 개념까지 바뀌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어쨌든 뭐로가 산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산으로 엉뚱한 산으로 가게 되는 다른 산으로 가버리는 게 예 요즘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아유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네. 아, 오늘도 정말 그 막 박사님께서 막 그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또 다른 걸 좀 비교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아무리 뭐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서도 제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죽은 지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 가능하면 환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비유 그런 거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네, 뭐 어쩔 때는 적당한 비유가 없을 때는 정말 네,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네. 예, 뭐 쉽게 이해를 해주셨다면 예, 뭐 다행이죠. 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더 다양한 네, 이야기라고 그렇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